제 2독서에 보면 사도 바울과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느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라고 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 수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실제로 바울 사도가 겪었던 환난들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스카리아 사제가 불에 맞아 죽었었는데 이 바울 사도도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다니는 것 자체가 고생이 했었지만 다니면서 배척받으면서 돌에 맞았던 게 세 번이고 그 중 한 번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밖에 내다버렸었는데 그때 정말 다시 들어가지고 사람을 도망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바다에서 하루 종일 나무 껍데기에 의지해가지고 떠다니면서 표류하는 적도 있고 그렇게 지내셨었죠. 네, 그렇게 겪었던 그 실제적인 환난들 그것을 자랑으로 이루고 있다는 게 참 이 바울 사도의 믿음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모두 밖에서 보호해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고 조심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아가지고 형에게 너희 무책지주라고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형제들, 이웃들, 부모님, 자식들이 우리를 넘겨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해서 넘겨가지고 죽게 할 것이라는 그런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끝까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희망을 또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실제로